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드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연지.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도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면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남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걸. 내까지 깨물라로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건 bring it a hands.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바코드 빛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비틀비틀 거리다가 떠난 이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피를 안 봐도 되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힘을 잃은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음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아는 너는 무시도 의지도 알성한 표정을 하고 있던 검은 줄들의 모양은 다 자르긴해도 빅소리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비틀비틀걸 민나던 것 같아.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빠진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널 갈 수 있어. 지평선 너머의 미지의 곳으로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스트로.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걸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걸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생들한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그를 온. 그게 내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등기는 잘못이니? 아마도 내 가장인이 막대 알바하는 정신과든 이지 않고 등굴 빨아 외면 떨다. 후회되는 내 용토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으로 남겨줘. 남겨줘 난 내게 사랑만 남겨도 우리 살 손으로 금연 모양은 막 넘어하나도 나도 지 않아 나쁜 건 나 어느 영감이 될 수 있는 건 인정이야 나도. But we only meditation 흐른 건 피 아닌 perspiration. We gotta be new generation I'll be patient. 우린 새로운 변화의 때 있어. 방향을 모르겠다면 믿고 날 따라 꺼져.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걸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걸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Meditation 내 텐션에 도움은 돼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코드를 분담보다 삼아뛰어서 벗어나야겠어. 있네 못 바꾸는 말에 Depression 내 텐션에 도움 안돼 우리 빠져잡아져 난 시간이 아까. 바코드가 붙었다면 아무나 큰 배요. 외부 안에 보의 의도를 동시에 지고 달려.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주길 우리의 추억을 위해.